시골 할머니 들려준 이야기 엄마 팔베개 들었던 이야기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시장 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시장의 장미라입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기다리셨죠?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대타지만 책 읽어주는 시장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오늘 저 위에 함주부의 회장님 박정숙 씨 시간이죠? 근데 오늘부터 도서관이 휴관을 해요. 휴관. 네, 그래서 제가 대신 방송을 합니다. 아, 저희 아이가요, 맨날 보면 저녁에 잘 때요, 글을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면서 꼭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데 가져오는 책이 뭐냐면 옛날 이야기 책이나 전설의 고향 책.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안 좋아할 것 같았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책에 재미를 들린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그 어른들이 읽어주는 그 목소리, 그걸 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하는데 요즘에 보니까 뭐 무서운 얘기를 많이 읽어달라고 해요. 근데 그거 말고 하도 읽어서 이제 무서운 얘기도 예, 하나 한 10번씩도 더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다른 걸 좀 읽자 막 이래서 가져왔던 책이 전설의 고향이거든요. 전설의 고향 중에서 말하는 산삼 이야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이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재미있으실 거예요. 말하는 산삼. 옛날 어느 고을에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덩치가 크고 힘이 장사여서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란 소리를 들었고 아내는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을 잘 받들며 이웃과도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다정한 이 부부를 늘 칭찬하고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게도 건강하던 남편이 시름시름 앓더니만 몸져 누웠습니다. 얼굴과 몸에 이상한 점이 생기고 팔다리가 흐물흐물 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만 하늘이 내리는 벌이라는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문둥병은 아무리 용하다는 의원도 고칠 마음을 못 먹는 아주 몹쓸 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젊은 부인을 가엽게 생각했습니다. 이봐, 새댁, 일찌감치 보따리 싸가지고 떠나라고. 다른 병도 아니고 불치병 걸린 사람 옆에 백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지만 젊은 부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몹쓸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데 나만 편하겠다고 남편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내 손으로 남편의 병을 낫게 하겠어. 이렇게 결심한 부인은 여기저기 물어서 좋은 약도 써보고 무당에게 가서 굿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여전히 남편에게 좋다는 약이나 용한 의원을 구하러 다니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수염이 하얀 노인이 지나가다 부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허, 부인은 무슨 근심이 그리도 많소. 예? 어르신께서 어찌 제 근심을 알아보십니까? 부인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부인의 얼굴에 글이 씌어 있는 걸요. 무슨 근심인지 모르나 한번 내게 말씀해 보시오.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리리다. 노인은 점잖게 말했습니다. 예, 정말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 남편은 그만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인은 말끝을 맺지 못하고 그만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내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리다. 밤이 되거든 아무도 모르게 저 산속에 있는 오래된 무덤에 가서 무덤을 파보면 큰 송장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무서워 말고 그 송장의 다리 하나를 뚝 떼어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오시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뒤돌아보거나 대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부인이 이 어려운 일을 해낼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이 가르쳐주신 대로 당장 하겠습니다. 부인은 그 노인에게 거듭거듭 고개를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산속에 들어가서 큰 무덤을 손으로 팠습니다. 풀잎을 스치는 바람소리, 어디선가 나타나 금방 덤벼들 것 같은 짐승 소리가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살리겠다는 마음에서 무서움도 아랑곳 없이 무덤만 부지런히 팠습니다. 한참 파내려갔더니 무엇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큼직한 관이었습니다. 관을 간신히 벗기고 보니까 커다란 송장이 나왔습니다. 다리 한쪽을 뚝 떼라고 했지 부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한 다리를 뚝 떼었습니다. 들어 올리기도 힘든 다리를 떼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옳지,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리면 된다. 부인이 이런 생각을 하며 막 떠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부인의 발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누가 내 다리를 떼어가! 내 다리 내놔! 부인은 간이 콩알만해졌지만 이를 악물고 발을 빼서 도망쳤습니다. 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를 내놔! 성장은 벌떡 일어나 소리치며 쫓아왔습니다. 송장을 따돌리며 정신없이 달려온 부인은 송장 다리를 끓는 물에 넣고 푹 삶았습니다. 부인은 이제야 안심이 되어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을 구했다는 만족감에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제발 이 약을 먹고 우리 남편의 병이 나았으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약을 만들어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약이 쓰다고 하면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부인은 남편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날이 밝자 잠에서 깨어난 남편이 기지개를 켜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어제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이상하구려. 내 몸이 가뿐한 것이 병이 다 나은 것 같아. 한 번만 더 먹으면 완전히 낫겠는걸. 부인이 보아도 남편의 얼굴은 밤사이에 환해진 것 같았습니다. 날이 밝자 부인은 어저녁에 갔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무덤은 파헤쳐져 있었지만 어제만큼 깊지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관을 열어서 송장을 꺼냈는데 어째서 이렇게 파여있을까? 고개를 갸우뚱하며 파헤쳐진 땅속을 보니 거기에는 삼삼 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삼의 한쪽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없었습니다.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산삼이 어저녁의 사건을 말해주는 듯 하였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어저녁에 만난 송장은 산삼이었잖아? 이것마저 캐서 약을 해드려야겠다. 젊은 부인은 산삼을 캐다 정성껏 다렸고 그것을 먹은 남편은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은 남편과 부인은 약을 구하게 해준 하얀 수염의 노인을 찾았으나 끝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혹시 그 노인은 산신령이 아니었을까? 당신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해서 도와주었던가 보.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산신령을 잘 모시며 살기로 해요. 부인은 쑥스러운 듯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후 이들 부부는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입니다. 말하는 산삼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들어봤던 기억이 있으시죠?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옛날 얘기책을 저야말로 참 좋아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또 엮도록 할게요. 송골매가 부릅니다.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세상 모르고 살아 알았으랴. 제 속상 붓는 물에 그네님에 무덤에 풀이라도 태웠으면 보라게 경내 입술로 모든 얘기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세상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그죠? 아, 남편을 섬기고 모시다 보니까 아마 산신령도 감동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산삼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요, 은혜를 갚은 까치거든요. 들어보세요. 한 젊은이가 부지런히 걷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한. 그래서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뇌 깊을고 무과시험에 합격하여서 훌륭한 장군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의 꿈은 바로 나라에서 꼭 필요한 장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칼과 창 쓰는 법은 물론 활 쏘는 연습까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험날이 다가와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집이 워낙 가난하고 그는 200리나 되는 먼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아, 집이 워낙에 가난한 그는 200리나 되는 먼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들판을 가로지르며 밤낮없이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걷다가 지쳐 쓰러진 곳이 들판이면 들판에서, 바위 밑이면 바위 밑에서 잠을 잤습니다. 가끔씩은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주막에서 묵기도 했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아무 집 쌀이 대문을 흔들어 보리밥 한 덩이를 구걸해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날 며칠을 갔지만 한양은 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젊은이가 또 한 고개를 넘기 위해서 산길을 막 들어서고 있을 때였습니다. 깍! 깍! 어디선가 다급한 까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까치가 이렇게 우나요? 하여튼 그렇게 읽어드릴게요. 아니, 이건 까치 울음소리인데 어디서 나는 거지? 젊은이는 안타깝게 우려대는 까치 울음소리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위에는 울창한 참나무들이 몇 그루 서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손을 이마에 대고 빗을 가리며 참나무 위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 저기 까치집이 있네. 참나무 한 그루 가지 위에 까치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미까치와 아비까치는 까치집 주위를 뱅뱅 돌며 다급하게 우려대고 있었습니다. 까치집 안에는 새끼까치 몇 마리가 주둥이를 벌리며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큰일이 났습니다. 까치집 바로 밑을 보니 구렁이 한 마리가 서서히 까치집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런 구렁이가 바로 밑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조금 있으면 새끼까치들이 다 잡아먹힐 판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재빠르게 활을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렁이를 향해 화살을 당겼습니다. 맞았다. 과거 준비를 위해 열심히 닦아온 활솜씨 덕분에 그 화살은 정확하게 구렁이의 머리에 꽂혔습니다. 화살을 맞은 구렁이는 툭 소리를 내며 맥없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깍! 깍! 어미까치와 아비까치가 고맙다는 듯이 젊은이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며 지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자 젊은이는 가슴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낱 미물이라도 저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는구나. 자, 이제 어서 길을 가야지. 젊은이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깊은 산길인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듯 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큰일인걸. 날은 어두워지고 묵을 곳은 없으니 혹시 사나운 짐승이라도 달려든다면. 젊은이는 조급한 마음에 두리번거리며 더욱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걸어도 마을은커녕 집 한 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더 이상 못 가겠어. 아무데서나 하룻밤을 보내고 가야겠어. 하루 종일 걸은 걸음과 젊은이는 지칠 대로 지친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앞쪽에서 반짝반짝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니, 불빛이잖아? 아이고, 살았다. 젊은이는 불빛을 향해 힘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과연 사람이 사는 것이 분명한 집이 한 채 서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다짜고짜로 다 찌그러져가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수 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하얀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살며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밤늦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입니다. 밤이 깊어 그러니 괜찮으시다면 하룻밤 신세 좀 질 수 있을런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지요. 방은 두 칸입니다만 한 칸은 불을 넣지 않아서 냉방이고 하나는 제가 쓰는 방이니 아낙네 혼자 있는 방에서 같이 지낼 수도 없고.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냉방이라도 상관없으니 거기서라도 하룻밤 지내게 해주십시오. 정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젊은이는 차가운 냉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읽을게요. 산울림이 부릅니다. 아니 벌써. 나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 해저우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하얗게 피었네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그죠? 젊은이가. 젊은이는 얼마나 피곤했던지 냉방이라는 것도 있고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얼마를 잤을까? 젊은이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답답해. 젊은이는 신음을 하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순간 그는 너무 놀란 나머지 입만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젊은이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구렁이는 혀를 낼름거리며 젊은이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사사 살려주세요. 젊은이는 자기도 모르게 구렁이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흥! 살려달라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오늘 참나무까치 집에서 내가 쏜 화살에 맞아 죽은 그 구렁이 그 구렁이가 바로 내 남편이다 이놈아. 이제는 내가 죽어야 하는지 알겠지?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알겠지? 이 원수를 아니다. 난 원수를 갚아야 해. 구렁이는 젊은이의 목을 더욱 세게 죄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을 열어주었던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바로 그 구렁이였던 것입니다. 젊은이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아휴, 이를 어쩐다. 이대로 죽어야 하다니. 너무도 억울하구나. 정신을 차려야 해. 젊은이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여쁜 구렁이님,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제가 참으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고 한 짓이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뭐라고? 용서해 달라고?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는 오늘로써 100년의 구렁이 생활을 다 채우고 같이 용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어. 그런데 내 놈이 내 남편을... 구렁이 색시님, 잠깐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야 이제 꼼짝없이 잡힌 몸으로 언제 죽여도 죽일 수 있지만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색시 구렁이님이 남편 구렁이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러시겠습니까? 저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남편 구렁이를 잃었다고 해서 색시 구렁이님마저 용이 되는 것을 포기하면 어떡합니까? 색시 구렁이님 만이라도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어 용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 구렁이님도 그것을 바랄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구렁이도 노여움이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구렁이는 젊은이의 몸을 조금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네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다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살려줄 수는 없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시키는 일을 한다면 살려주겠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젊은이는 살아날 길이 보이자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 집의 뒷마당에는 아주 높이 달린 종이 하나 있다. 날이 새기 전까지 그 종을 세 번 울려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기로 하겠다. 종을 치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요? 종을 치면 너와 내가 부처님의 음덕을 받게 된다. 그래야 나도 비로소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100년째 되는 날 종을 세 번 울려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거든. 만약에 내가 종을 못 치면 나는 용이 못 돼. 그러면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젊은이는 몸이 자유롭게 풀리자마자 뒷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종은 커다란 바윗돌로 높게 쌓아 올린 탑 위에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쩐다. 오르기가 쉽지 않겠는걸? 아무리 주위를 빙빙 둘러봐도 층계를 층계도 사다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맨손으로라도 기어 올라가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몇 발 오르고 오르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그만 맥이 탁 풀어졌습니다. 아니 뭐하는 거야? 왜 빨리 종을 치지 않는 거야? 정 못하겠다면 나는 너를 잡아먹고 남편을 따라 죽어버리겠다. 시간이 흐를수록 젊은이는 바싹바싹 입술이 타고 침이 말랐습니다. 날이 새면 억울하게 죽게 될 자신과 과거 시험을 보려고 몇 해 동안이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고 생각하니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요한 밤하늘에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댕! 마치 구름 속에서 울려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댕! 댕! 세 번의 종소리였습니다. 종소리는 긴 여운을 남기며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정말 귀신이 골칼 노릇이군. 그렇게도 있는 힘을 다해서 오르려고 해도 오를 수 없었는데 느닷없이 종소리가 울리다니 그것도 세 번 모두. 젊은이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어쨌든 이제 살았다는 기쁨으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 종소리를 듣고 기쁜 것은 젊은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던 구렁이도 갑자기 몸을 뒤틀더니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용이 된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밝아왔습니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든 젊은이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젊은이는 갑자기 어젯밤의 종소리가 궁금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뒷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오 맙소사. 종탑 아래 두 마리의 까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 마리 모두 머리가 깨지고 부리가 문드러진 채였습니다. 젊은이는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있는 까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까치들은 어제 젊은이가 구렁이에게 잡아먹히려던 걸 구해준 새끼 까치들의 아비 까치와 어미 까치였습니다. 그 까치들은 자기 새끼들을 구해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젊은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유 불쌍한 것들, 나 때문에 착한 너희들이 이렇게 됐구나. 젊은이는 흐느끼면서 양지 바른 곳에 까치 두 마리를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오는 길에 꼭 다시 찾아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과거 시험에 당당히 장원 급제를 하였습니다. 젊은이는 마음먹은 대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먹은 대로 돌아오는 길에 까치집의 무덤이 있는 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까치들의 무덤이 있는 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절을 세웠습니다. 까치들의 갸륵한 마음을 길이길이 전하기 위해서였답니다. 자, 이게 원주에 있는 어떤 상원사에 전해드려오는 어떤 전설이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자, 조용필 노래 들려드릴게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형제여 사랑이 그리운 내 현재여. 이제 하나 더 읽어드리면 아마 시간이 거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소가 된 게으른 뱅이. 옛날에 일하기를 몹시 싫어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바쁜 농사철이 되어서 집안 식구들은 들에 나가서 비지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어린아이들까지 어른들의 일손을 돕느라고 야단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방 안에 누워서 빈둥거리기만 했습니다. 여보, 빈둥거리지 말고 어서 들에 나가서 일 좀 해요.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이 당신 눈에는 안 보여요. 그의 아내는 참다 못해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 참 귀찮아 죽겠네. 남편이 편히 지내는 게 그렇게도 배가 아파? 그 젊은이는 돌아 누우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젊은이의 아내는 마당에다 멍석을 펴서 벼을 널어놓고 밭일을 하러 갔습니다. 한참 밭을 메고 있을 때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마당에 널어놓은 벼가 걱정이 되었으나 너무 멀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아무리 움직이기 싫어한다지만 비에 떠내려가는 벼를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겠지. 그런 생각에 아내는 하던 밭 일을 마저 끝냈습니다. 그러나 서둘러 집안으로 들어서던 아내는 기가 막혀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마당은 온통 벼들이 흩어져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는 방문을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또? 그 젊은이는 낮잠을 깨우는 것이 귀찮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중얼거리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뭐야 또? 아닌데? 여보! 눈이 있으면 마당 좀 보세요. 비가 오면 마당에 있는 것이라도 좀 치워야지요. 아유 못 살아. 저 사람 믿고 지금까지 산 내가 바보 멍청이지. 아내는 마루바닥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젊은이는 마지못한 듯 일어나 앉았습니다. 에이 귀찮아. 차라리 먼 곳으로 떠나버려야지. 젊은이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산길 모퉁이에 초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초가집 마당에서는 수염이 하얀 노인이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무얼 그리 열심히 만들고 계세요? 그 젊은이는 마루에 걸터앉으며 무심코 물었습니다. 대기 알아맞혀 보시구려.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이 만들고 있는 것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 같기도 한데 하도 괴상하게 생겨서. 그렇소. 이건 바로 소대가리요. 아이고 영감님은 귀찮지도 않으세요? 그런 건 뭐하러 만드세요? 무엇에 쓰려고요? 그 말에 노인은 껄껄껄 웃었습니다. 다 쓸 데가 있어서 만들지요. 사실 이 가면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라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걸 쓰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긴답니다. 노인의 설명을 들은 젊은이는 귀가 설끗해졌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쓰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게? 아, 그야 물론이지요.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데요? 나에게만 살짝 말씀해 주세요. 말로 설명하기는 곤란하오. 한번 써보는 게 좋을 거요. 자, 다 만들었으니 이걸 써보시오. 노인이 쇠고리타를 젊은이에게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답석 받아서 얼굴에 썼습니다. 노인은 깔고 앉았던 쇠가죽을 젊은이의 등에 걸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도 있습니다. 한번 쓴 가면과 쇠가죽 옷은 얼굴과 몸에 찰싹 달라붙어서 다시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한순간에 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감님, 이거 좀 벗겨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젊은이는 안타깝게 소리쳤지만 말소리마저 이미 변해버렸습니다. 음메! 음메! 소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너는 소가 됐으니 나를 따라오너라. 노인은 젊은이의 목에 밧줄을 메고 고삐를 당겼습니다. 젊은이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우메! 우메! 젊은이가 안타깝게 울자 노인은 채찍을 휘둘러서 소의 잔등을 때렸습니다. 젊은이는 매를 맞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는 함부로 울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소가 된 젊은이를 소시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소가 된 젊은이를 어느 농부에게 팔았습니다. 소를 판 노인이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으니 절대로 무밭에 못 가게 하시오. 물을 먹으면 죽는다. 참 유벌난 소구려. 농부는 갸우뚱거리며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가 된 젊은이는 날마다 힘겨운 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날라야 했고 밭에 나가서 쟁기를 끌어서 밭을 갈아야 했습니다. 또한 짐수레를 끌고 먼 길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꾀를 부릴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는가 싶으면 농부는 매서운 회초리로 잔등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게다가 날마다 여물을 먹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소가 된 젊은이는 밤마다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양간, 컴컴한 외양간에서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후회스럽고 소가 된 자신의 신세가 가엾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름을 피운 죄값을 이렇게 받는구나. 다시 사람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될 텐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소가 된 젊은이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밭에 일을 나갔다가 길가에 무밭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옳지, 이 노인이 그 노인이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소가 된 젊은이는 농부가 한눈 파는 사이에 잽싸게 무밭으로 달려가 무 몇 개를 뽑아 부지런히 먹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을 먹고 나자 소의 머리가 탈바가지로 변했습니다. 젊은이는 서둘러 탈을 벗고 쇠가죽도 벗어던졌습니다. 죽으려고 먹은 무가 뜻밖에도 다시 사람이 되어준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농부는 까무러칠 만큼 놀랐습니다. 젊은이는 농부에게 다가가 그동안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농부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귀길로 농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 젊은이는 노인을 만났던 고갯길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풀만 무성할 뿐 집이 있었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부지런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젊은이가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그 후 게으르기는커녕 그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아, 제가 이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에 읽어봤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책이었냐면요, 예전에 새농민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월간지였던 것 같은데요. 그 뒷면에, 표지 뒷면에 이 이야기가 실렸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또 이거 읽었던 그 얘기 하나가 그 왜 꽃감 이야기 있잖아요. 호랑이와 꽃감. 그것을 읽었던 기억이 이 책을 읽어드리다 보니까 납니다. 여러분 재밌게 잘 들으셨어요? 날씨 많이 추우셨죠? 아마 뭐 내일은 폭설이 온다는 소리도 있고. 그죠? 글쎄 도시에선 별로 뭐 눈 보는 재미는 있지만 눈 맞고 눈이 온 다음에 그 후환이 참 두렵죠. 막 그냥 차들이 엉키고 길을 못 가죠. 어떻게 출근도 못 하겠고. 막 그래서 시골에서 보는 눈은 참 한가롭고 깨끗하고 참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았는데 도시에서 맞이하는 눈은 늘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하고 좀 틀리신가요? 아니면 저하고 비슷하신가요? 자, 백나나 노래를 들으면서요. 이쯤에서 제가 끝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그 노래 들려주는 시장에 소병 선생님이 와 계시거든요. 날씨도 추우신데 오셨어요. 그렇게 바톤을 넘겨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백나나가 부릅니다. 낭낭 18세. 저 거리 걸음 말하지 가서 누구를 기다리나 낭낭 싶었어. 보들잎 뛰는 앞겨울에서 소쩍 세울 때만을 기다립니다. 소쩍은 소쩍은 소쩍은 소쩍은 소쩍은 새가 울기만 하면 떠나간 그리운이 멋인 됐어요. 와요.